You are my lady. You are my lady. You are my lady. G-I-double-N. 그녀는 나의 superstar. Yeah, girl, you are my star. 그대 나의 sign. 널 볼 때마다 내 모습은 마치 사랑에 둘러싸인. 넌 내게 다가왔지요. 내 맘속 지릿했지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너 미러클. 이제와 나타난 내 맘을 졸이고 잠이 든 내 엔진은 달아오르고 나 그녀 위한 자동차 핸들을 잡고 날 녹여줘. You are my only driver, my lover. You are my lady. You are my baby. 그녀는 나의 superstar. You are my lady. You are my baby. 그녀는 나의 superstar. My superstar. Baby girl, 함께 달릴 어토반, 어토모 달려 girl. 신호는 green light, green light. X-A-Bible, break 따위는 없어. 어디는 가주겠어. 홀딱 내게 빠져버린 내 마음을 졸이고 수많은 불빛들은 우릴 비추고. 넌 나의 꿈속 내 soulmate, my baby. I love you, my lady. I wanna hug you. You are my lady. You are my baby. 그녀는 나의 superstar.